집입니다. 열아홉 살 가슴에 빵긋거리는 첫사랑을 아시나요? 달림같이 하나뿐인 양분한 꽃잎 심술궂은 비바람도 따지 못해요. 거짓말 그대에게 첫사랑의 문을 열까요? 19살 가슴에 반짝거리는 첫사랑을 보셨나요? 하늘 높이 솟구치는 새별과 같이 검은 구름 가려워도 빛은 보아요. 거짓말 그대에겐 첫사랑의 문을 열까요? 소금거리는 첫사랑을 들었나요? 앵도나무 거지 위에 나란히 앉아 노래하는 참새같이 즐거운 꿈을 그대는 잊지 않고 첫사랑을 알아주나요?